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.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. 배운다.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